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돌아섰네. 담배 연기에 눈물을 흘릴 뿐이라고 말했지만 슬픔이 물처럼 가슴에 고여 있기 때문이죠. 오늘 밤만 내게 있어줘요. 더 이상 바라지 않겠어요. 아침이면 모르는 남처럼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사랑해요. 그것뿐이었어요. 사랑해요. 정말로 사랑했어요. 도 없이 사랑해요. 그것뿐이었어요. 사랑해요. 정말로 사랑했어요.